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소고 다섯돌 중앙추모 대회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신 소식을 17일과 18일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보도망,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보도망,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소고 다섯돌세 점하여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신 소식도 전했습니다.